거죠. 우린 기억이 떠나네요. 발길 드문 집 앞 공원 보고 싶다 수없이 때를 쓰던 그때 참 좋았죠. 그대가 있어서 어느 멋진 날 눈물 나는 날